자, 책을 펴십시오. 50페이지. 아까 읽던 부분 계속 있습니다. 그리스인들과 고대인들에게 우주의 기원 설명을 위한 탐구는 인간 행위의 설명을 위한 탐구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 일단 두고 곧 작용 원인에 관한 질문이었다. 그랬죠? 그게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는가? 자, 작용 원인은 무엇이 이것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니까 과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원인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과학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첫째는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벚꽃은 왜 피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캐묻고 들어가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주, 그것에 숨어있는 우주의 계획은 뭐 없을까? 이렇게 물으면 그 원인은 이제 목적이 되죠. 궁극 목적이.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말 안에 궁극 목적이라는 거하고 자연과학적인 원인이라는 거하고 요 두 가지가 숨어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정말로 궁극적인 목적은 원인이 무엇일까를 따져서 물으면 그게 철학적인 질문이 되는 것이고 생물학적인 작동 과정만 물으면 자연과학적 설명이 되는 거고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인과 고대인들에게 우주 기원 설명을 위한 탐구는 인간 행위의 설명을 위한 탐구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였다. 이게 그리스인들 뿐만 아니라 고대인들 전체에게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탐구를 해. 가령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블랙홀과 아기 우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스티븐 호킹이 우리가 가서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원인도 알아내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호킹이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걸 왜 나에게 물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고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하고 종교적인 설명하고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동시에 우주의 원인을 탐구하면 동시에 그것이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원인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대 사회에서 고대에서 아주 중요한 우주라는 것이 있으면 지금 보세요. 우주의 원인을 탐구하면 우주의 원인이 그대로 인간의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주하고 인간이 서로 거울처럼 보인다는 거죠. 거울상이라고, 미러 이미지라고 그러죠. 이런 걸. 거울처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우주라고 그러고 소규모 우주로서 인간이라서 소우주라고 하는 소우주, 대우주 모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설명할 때. 그런 이른바 고대 사회가 견지하고 있던 모형이 기본적으로 대우주, 소우주 모형이에요. 대우주, 소우주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운행의 질서를 알면 인간의 행위의 원인과 행동의 규범도 알 수 있고 인간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질서도 알 수 있다는 생각. 그렇죠? 이 중간쯤에 요 중간에 사회가 있겠죠. 인간도 인간이 포함된 사회라고 하는 덩어리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요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유 모형이에요. 이 모형을 잘 알아둬요.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파악하고자 할 때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사태를 처리할 때 사용하고 있는 사유 모형이 있어요. 일처리의 모형. 학교 선생님들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인간성이 좀 좋은 양반이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편하고 학교 선생님들 생활하기 편하죠. 그죠? 그리고, 근데 유독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감 선생님들 중에 하나에서 열까지 시시콜콜 간섭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게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학교 선생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아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인생의 그 인생이 기반하고 있는 모형이 뭘까? 인생 모형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쿨해지는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사태를 좀 더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런 인간 모형이 있겠나? 이 인간 모형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옆에 옆 학교에 있는 다른 그 교사들에게 문의하세요. 그 학교 교감은 어때? 어? 저 학교 교. 저는 제가 지난번에 그 작년 여름 방학 때인가요? 경기 북부 지역인 의정부 여고에 그 선생님들에게 논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특강을 하러 갔어요. 그때 거기 가니까 학교가 크더라고요. 의정부 여고가 커갖고 교감 선생님이 두 분이에요. 남자 교감 선생님 있고 여자 교감 선생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워낙에 그 헛된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만나서 인사를 해보고 몇 가지 그 시험적인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아, 이 사람은 어떤 모형의 사람이겠구나 이걸 생각해. 그래서 그런 모형을 많이 수집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대기업의 직장을 고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늘 만나서 고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코드가 비슷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언제 이런 사람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낯선 사람에게서 이메일을 받아본 적 있어요, 최근에? 정리해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스팸? 이제 걱정 말고 빌리세요. 네? 남성 이소식 막 이런 거 막 오죠? 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특성상 공개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특성상 낯선 사람에게서 이메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있어요. 정말로 다종다양한 이 사람들의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대하기보다는 아,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요. 안 그러면 그 답변하기도 힘들어요. 답변 안 하고 씹을 수도 없잖아요. 씹으면요 또 사람이 무시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게시판에 도배해요. 뭐 그러니까 아, 그런 걸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 지난주에도 아주 이게 독특한 이메일을 한번 받았는데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저 우주의 질서는 자연의 질서죠. 자연의 질서는 사회의 질서 그리고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질서.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질서라고요. 인간은 사회보다 먼저가 아니라 우주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사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인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외따로 떨어져 있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질서가 서로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가령 하늘의 질서가 있으면 천도라고 그러죠. 천도가 있고 인도가 있잖아요. 그죠? 인도라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이게 보행자는 인도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가 있으면 사람의 질서가 있는데 천인합일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천인합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승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그걸 따르고 실천할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 이게 바로 대우주, 소우주 모형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 당시 사람들 중에서도 이 대우주, 소우주 모형이 말도 안 돼. 택도 없어. 하늘의 질서라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체로 이들이 이걸 따라갔고 따르지 않는 자는 고통스럽게 살았겠죠.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우주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 아니 우주에 대한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들이 우주에 대해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모형입니다. 거기에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면 51페이지에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주에 대한 얘기들 이런 걸 얘기할 때 의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우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의인화가 사람이 하는 짓하고 신이 하는 짓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거기서 신인 동영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주, 소우주 요것이 모형이 있어야 신하고 사람하고 하는 짓이나 모양이 비슷하다 하는 신인 동영설이 신과 사람이 형태가 그냥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야. 요 형이라고 하는 말이 형이라는 게 그냥 겉모습만이 아닙니다. 프레임을 의미해요. 프레임. 그러니까 사유 질서의 방식 틀 지어진 방식이 비슷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신인동영설이라는 것을. 그게 비슷하다는 것. 이것이 일단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대우주 소우주 모형을 전제로 할 때 당연히 이 당시에 등장했던 신화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설명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인간 사회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겠다 하는 게 짐작이 되겠죠. 오늘날 누가 신화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누가 신화를 만들어서 내놨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를 반영하고 우주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판타지예요 우리는. 그쵸? 판타지란 말이에요. 해리포터 김태희 학생 읽어봐. 맨날 놀래. 이것도 인생이야. 인생 공부야. 나는 그래도 친절하기라도 해. 해리포터 읽어봤어. 해리포터 읽어보고 이게 인생이야. 이게 우주의 진리야.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지. 그냥 판타지. 만화 영화로 나와도 되고. 그죠? 읽기 싫으니까 영화로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반지의 제왕. 그냥 판타지. 그죠? 물론 아닐 수 있어요. 다양한 요소의 상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읽거나 그다음에 배단 저 로마 고대 인도의 신화를 읽거나 이럴 때는 이것이 그냥 판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우주 소우주 모형을 가지고 읽어야 되죠. 같은 신화를 읽어도 이 모형을 가지고 읽으면 이제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생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신화 속에 투영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를 읽는 기본적인 태도가 그거예요. 신화를 읽을 땐 그러니까 당연히 대우주, 소우주 모형을 가지고 읽어라. 자, 보겠습니다. 51페이지 맨 밑에 문단. 시인 헤시오도스에 의하면 최초에는 카오스가 있었다. 혼돈, 막 엉켜있는 혼돈. 근데 이것은 헤시오도스는 이제 그리스 신화를 얘기하는 거죠. 신들의 계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무자비하게 혼돈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공간이 공백 같은 게 있었다. 그리고 이런 하늘과 땅 사이에 공백 같은 것과 더불어 카오스와 더불어 가이아, 즉 넘겨서요, 대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에로스 혹은 사랑이 생겨났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카오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혼동 상태로부터 대지가 생겨났고 땅덩어리가 생겨났고 땅덩어리로부터 하늘, 즉 우라노스가 생겼으며 땅과 하늘의 결합으로 오키아노스 바다가 탄생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오키아노스라는 말에서 오션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스 오키아노스에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하늘과 대지의 관계는 분리와 결합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우주 창조론을 해독하는 열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 나온 이 그 인용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그런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위대한 우라노스는, 그래서 우라노스는 하늘이죠. 일단은 처음에는 카오스가 있어요. 카오스는 구별이 없는 혼돈 상태. 구별이 없는 혼돈 상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땅이고 어느 것이 하늘인지 구별 없어요. 구별 없는 혼돈 상태.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상상하기가 어려우면은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구별 없는 혼동 상태. 근데 여기서 먼저 하늘이 생겼어요. 하늘로부터 땅이 생겼어요. 요만큼 비었어요. 그죠? 근데 요 사이를 에로스가 잇고 있어. 그래서 다시 이게 요렇게 된 상태죠. 결합이 되죠. 그죠? 나중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하고는 결과적으로 양적으로는 똑같아. 퀀티티로는. 그쵸? 원래 이게 100이면 이것도 100이에요. 근데 한번 나뉘었다가 다시 결합됐죠. 그쵸? 구별되었다가 또는 분리되었다가 다시 결합되었죠. 요 사유 모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사유 모형을. 요게 인간이 세계에 아주 원시 시대에 등장한 신화들 갖다 분석해 보면 죄다. 원래 혼동 상태였는 듯이 였던 것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결합되는, 그러니까 구별된 상태에서 결합되는, 요게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이 가장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런 우리가 저는 왜 저렇게 철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철없는 사람을 우리가 카오스 상태 혼돈스러운 거예요. 천방직주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바깥이 어디고 내 안이 어디지 이 사람은 뭐, 이게 분별이 없어 구별이 없어 자기 능력이 한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상태예요. 카오스 상태. 그러다가 한번 뒤통수를 되게 심하게 맞으면 쫙 오므러들죠. 오므러들어서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내 바깥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구별지어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점차 자기와 외부 세계를 필요한 만큼씩 결합시켜내고 하잖아요. 이게 세 번째.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가장 원초적인 설명 방식입니다. 이게 신화에 등장하는. 철이 없다가 우리가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철 든 사람. 그렇다고 해서 대인 기피 쪽으로 방에만 있는 사람은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고 방에만 있는 사람. 태희 학생 지금 어디야?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에서 2번으로 가려는 중이죠? 네. 지금 3번이라고 그러면 나 쫓아내려고 그랬어. 환불해주고. 그거는 겸손하지 못한데도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중.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2번으로 가는 거예요. 1번에서 2번으로.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게 원초적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뉘는 거 있잖아요. 요걸 요 단계 이걸 우리는 원초적 분할이라고 그래요. 원초적 분할. 원초적 분할. 이거는 혼돈 상태, 카오스. 혼돈. 무분별한 통일, 마구잡이로 엉켜 있는 상태. 그걸 말해요. 근데 이게 원초적으로 분할돼서 분할되었다가 이건 다시 통일되죠. 그죠? 그러니까 분할 이후에 재통일이죠. 질적으로 달라진 상태예요. 이것도 통일은 통일이에요. 원초적으로 분할된 상태. 분별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독일어 우어타일이라고 하는 독일어가 있는데 독일어에서 우어가 원초라는 말이고 타일이 나누게 원초적 분할이라는 말이에요. 독일어 우어타일이. 우어타일이라는 게 독일어로. 우어가 원천적인 그런 말이고 타일이 나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어타일이 원초적 분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냥 글자를 나눠서만 생각해보면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여기 독일어로 무슨 뜻이 판단한다.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판단이 그러니까 칸트의 판단력 비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어타일스 판단력 우어타일스 크라프트라고 우어타일이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 판단한다 이 말은 뭐냐 뭘 좀 판단을 한다 그 말은 뭐냐면 혼돈의 상태에서 어디까지가 이것의 영역인지를 분명히 선을 그어서 알아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태를 판단한다. 그게 원초적인 분할입니다. 그래서 52페이지 거기 보면 우라노스는 밤에 와서 밤과 함께 와서는 사랑을 갈구면서 가이아 위로 자신의 몸을 펼쳐서 그녀를 뒤덮었다. 섹스와 신체 상해가 우주의 기원에 관한 고대의 생각들 속에 많이 나타난다. 그들의 결합 후에 하늘과 땅은 다시 분리된다. 그랬어요. 그들의 결합에서 탄생한 자식들은 그들 아버지의 미움을 산다. 그 결과 아버지는 자식들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아들 중에 하나가 뾰족한 날이 달린 낫으로 아버지를 거세했으면 그 절단된 몸으로부터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합 후에 다시 분리된다. 그죠? 분할 후에 재통일되고 이게 다시 분리된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그러한 결합에서 탄생한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 이런 모티브들은 계속 다른 신화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에도 나타나고 이집트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집트 신화에서 세트신은 그의 아버지인 오시리스를 절단해 죽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다음에 다시 오른쪽 페이지로 오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 고대의 어떤 창조론에서도 이 세계가 무로부터 생각은 보이지 않는다. 이 세계는 어떤 원초적인 창조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초적인 창조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원초적인 창조자. 이 원초적인 창조자라고 하는 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창조자의 첫 번째 기능은 자신을 창조하고 하거나 또는 카오스를 분할하는 일이다. 지금 여기 계속적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있어요. 일단 카오스를 분할한다. 나눈다. 원초적으로 혼동 상태를 쭉 가른다. 분별 있게 만든다. 그러면 카오스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기 안 나와. 어떡하나. 카오스의 반대말. 코스모스. 그죠?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그때 그 코스모스잖아요. 그러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카오스의 반대말이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도 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는 어떻게 만드느냐? 혼돈을 분할함으로써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혼돈을 분할함으로써. 혼돈을 분할하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신화의 세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말해보자면 이 세계가 무질서하게 서로 마구 엉켜 있었다. 그런데 이 세계가 발전하면서 이 엉켜 있는 무질서한 혼돈이 나뉜다. 나뉘는 것은 달리 말해서 질서가 부여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질서가 부여. 거기까지 일단 그 분할이 질서. 그러니까 이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주가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거는 원래는 다 엉켜있던 것들인데 한 덩어리에서 나온 구별된 것들이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하늘이 땅과 다르지 않고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도 땅과 다르지 않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눈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원래는 하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어떤 원초적인 창조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창조설이나 진화설이나 이런 거에 대립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화론하고 창조설은 기독교의 고유한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창조자가 있다고, 원초적인 창조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는 아니에요. 기독교의 고유한 신앙 내용과는 관계 있죠. 관계 있다 해도. 자, 근데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십시오. 일단 거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54페이지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우주 창조론 혹은 과거의 기원들에 관한 문제는 미래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어떻게 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느냐. 근데 이제 그게 미래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는데 유대 그리스도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는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언젠가 끝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여기서 단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한재 선생님. 종말이. 좋은 거죠? 유대 기독교에서. 종말이 빨리 올수록 좋아요. 하느님 나라니까 그때부터. 살판 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게. 빨리 티켓을 끊어야 돼. 가까운 교회나 성당을 찾으세요. 이해가 되죠? 종말이 좋은 겁니다. 종말이.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유대교나 기독교는 구약성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인류가 타락해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세속적이고 이게 지금 악의 시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악의 시대가 끝나는 게 종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신성한 시간을 회복하는 거죠. 신성한 시간을 회복해. 그러면 미리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딱 닥치면 그 성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뭐 사람의 아들은 예고하지 않고 닥쳐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언제 오나요? 계속 제자들이 보니까 알아서 온다. 항상 준비해, 이놈들아. 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준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준비 안 하세요? 아이, 가까운 교회나 성당을 찾으셔야 되는데.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보죠. 그게 뭐 신성한 시간을 회복하는 예행 연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교회나 성당에 문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 문턱 있죠, 문턱. 네? 요 문턱 바로 앞마당, 요 앞마당을 갖다 라틴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파누스라고 그럽니다. 프로가 뭐뭐 앞에 있는 앞들이라는 말이야, 앞들. 그게 앞들이라는 말인데 라틴어 이 프로파누스라는 단어로부터 무슨 단어가 나왔느냐? 프로페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프로페인이 무슨 뜻이에요? 세속적인. 교회 문턱을 넘어가면 신성한 곳이야. 문턱 나오면은 세속적인 곳이야. 이해가 되죠? 이 공간 자체가, 이 공간이,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신성한 시간과 신성한 공간을 계속 이 세속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세팅해놓고 계속 예행 연습을 하는 곳이 이거 신성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앞들에서 요 문턱을 밟고 턱 넘어 들어가면은 이제 원래 저기 프랑스가 랭스 성당이라 했는데 가면 이 성당 문턱 밖 프로파누스죠. 세속적인 거예요. 성당 앞에서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쩐다 저쩐다 여기 세속적인 시간이요. 악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턱을 탁 들어가면 신성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신성한 장소이고 이제부터 시간이 멈춰. 종말의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바깥에서 지금 술 먹고 담배 먹다가 아 뭐 관시가 우리 노래방 좀 가보려면 이러 하다가 턱 들어가면 애들이 이제 싸가지 없는 애들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잖아. 응? 아직 이게 물 막 더러운 물이 안 빠진 애들이 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성당에 거기다 미로를 설치해. 수도 순례자 길 뭐 이런 식의 그 미로를 밟고 한번 빙빙빙빙 돌아서 저기 제대 앞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미로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미로라는 책들, 라비린스 미로라는 책들 보면은 성당 입구에서 제단으로 가는 그 사이에 미로가 딱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 순례자의 길이니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거기에 그래서 거길 가면서 이제 더러운 때를 벗겨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종교라는 건 뭐냐? 이제 여기서 철학하고 종교하고 차이점이 딱 나오는데 종교는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이 우주의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한다 해도 종교는 거기에 신성한 것을 부여하고 끊임없이 신성함을 회복하려는 하나의 의식적인 리추얼, 의례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 안에. 그게 말하자면 신성함을 회복하려는 시도 그리고 신성함을 연습하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많이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종말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말에 흔히 말하는 대로 제7일 주일에 성당이나 교회 가서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보는 건 이건 뭐냐? 성당 문턱에 교회 문턱에 톡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딱 정지하고 신성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를 미리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많이 해야 돼. 어디 가까운 곳에 다니고 있어요? 안 해? 큰일 났네. 나는 성당 다녀. 거 가서도 철학사 할 텐데. 돈 내도 못 듣는다, 이제. 천국에 안 오면. 맨날 막 국구댕이에서 불이나 떼고 막. 대야 장작 배웠나? 막 염라대왕이 그러면 맹! 그러면서. 도끼 이따만한 내 머리보다 더 큰 도끼들 막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지옥에 장작패는 지옥도 있어요. 한국판에서 나오는 건. 단테 신곡 지옥편 읽어보면 두금이야 두금.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유대 기독교는, 유대 그리스도교는 직선적으로 갑니다. 기원에서 종말까지 직선으로 가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딱 알아둬야 돼. 직선으로 가는 거고, 그 직선의 끝머리가 세계 완성이고 신성함이 시작이에요. 이걸 우리는 직선적 시간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직선적 세계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끊임없이 뭔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해. 앞장서 가야 되는 거라, 이 사람들. 전진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 태도가 그렇게 돼 있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바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와 대조적으로 힌두의 우주 창조론에서는 세계는 종말로부터 다시 회귀하여 끊임없이 재창조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뭐냐? 재창조되니까 끝머리로 갔다가 다시 창조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뱅글뱅글뱅글 도는 얘기 아니에요. 순환사관이 이거는 두 가지가. 뱅글뱅글 도는 시간관이 있는가 하면 직선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간, 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아까 대우주, 소우주 모형이 있는데, 이 대우주, 소우주 모형은 사유의 모형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의 질서를 본봤는데, 이제 우주의 질서 중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가 직선 우주 모형이 있고, 순환 우주 모형이 있는 거죠. 순환 우주 모형. 좋죠. 둘 다 좋죠. 이거는 각자 이제 이게 좀 정, 뭐, 난 뭘 선택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까운 절로 가야 되나? 가까운 이걸 가야 되나? 이럴 때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일장일단 있고 어느 쪽이 지금 노래방이 잘 되는지는 지금 연락이 안 왔어. 그래서 연락이 오는데 아무튼 천국 노래방이 괜찮은지 극락 노래방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각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 정 안 되면 동전 던지기라도 하셔가지고 순환적 세계관을 취하느냐, 직선적 세계관을 취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기서 그건 철학 선생이 할 말 아닙니다. 근데 이제 철학자들은 이걸 신성함의 기획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냥 담담하게 바라볼 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죠, 철학자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식을 행해서 신성함을 회복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철학은. 바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힌두의 우주 창조론에서는 그러니까 종말로부터 다시 회귀하여 끊임없이 재창조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패자 부활전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음번 재창조 때까지 기다리면 돼. 이번에 좀 잘못한 분들은. 그죠? 근데 이 유대 기독교는요. 종말이 왔는데 준비 표 안 끊어놨다. 이것도 모르고 절 다니고 있었어 내가. 이러다가는 바로 패자 부활전이었습니다. 아디오스. 안녕. 지옥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힌두의 우주 창조에서는 좀 쉽게 말해서 아 이번에 재창조가 됐는데 아 이것도 모르네 성당 다니고 있었네 이러다가는 아 다음번 재창조 때까지 조금만 기둘려. 그러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55페이지 보니까 브라마 신이 100년 동안 생존한 후에 새로운 브라마가 나타나 새로운 시간을 주게 하시기 때문에 300조 년을 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뭐 어때 300조 년쯤이야 뭐. 300조 년만 기다리면 패자 부활절에 그때 아 한 번 당했으니까 이제는 절이다 힌두 사원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뭐 요게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세계를 보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굉장히 후자가 낙관적입니다. 순환적 사고 방식 낙관적입니다.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 보면 재탄생의 개별적 형태는 각자의 카르마 업 전생의 업보다 카르마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악업을 쌓느냐 선업을 쌓느냐에 달려있는데 그 문단의 마지막 문장으로 보면 개인이 다르마 즉 각 개인의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의무들을 완수하는 것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벌써 대우주 소우주 모형 적용되죠. 그렇죠? 그 다르마가 이게 유명한 달마도사인데요. 머리가 벗겨지신 분. 그 다르마가 한자로 다르마를 갖다 한자로 옮겼으면 법입니다. 법. 법. 법을 지켜라. 그럴 때 뭐 헌법을 지켜라, 상법을 지켜라. 그 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달마가 법이에요. 달마가. 법. 그러니까 요 특정한 사회적 역할이 요구하는 의무를 완수하기만 하면 300조 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업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특정한 사회적 역할이 요구하는 의무라는 말에 핵심이 있어요. 각자 내면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그러니까 네가 태어난 계층의 질서에 충실하게 어울리게 싸가지 있게 있게끔 넘보지 말고 온때 있게 그것에 충실하게 살면 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철저한 계급 중심사회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종류의 시간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시간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다 뭐 이런 시간에 관한 얘기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오른쪽으로 보면 역사적 시간, 신적인 시간, 신화적 시간 이걸로 돼 있거든요. 요거 시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시간에 대한 얘기 다시 할 거예요. 지금 아직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오늘 그냥 그런 세 가지가 있다 읽어두시면 되겠고 56페이지에 보면은 맨 윗줄에 영혼은 정서적인 것으로 단지 몸속에 구현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의 삶의 원천으로서 간주해됐을 뿐이다. 영혼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가 너의 영혼을 돌봐라 그러면 그림자를 돌봐라로 이해했겠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돌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신을 믿는다고 고발을 당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집트 사람들은 미이라를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던 거예요. 몸뚱아리를 최대한 살아있을 때처럼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던 거고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육신의 부활을 믿었던 이유도 그렇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도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혼들만 따로 있는 세상이라든가 아직도 원시 부족들의 집단에 가면 유령이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유령이 우리에게 말 건다든가 이런 거 있죠. 못 알아들어요. 뭐예요? 유령이 뭐예요? 이런다고요. 꿈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결혼한 여자분들은 꿈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타났어. 재수없어. 요새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복잡하게 짓는 이유가 시골에 사는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런다면서요. 월드 메르디앙 뭐 이런 애들 못, 시어머니들 못 찾는다면서요. 그래서 가능하면 복잡하게 어려운 이름을 짓는다면서.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봤자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고발당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조금 갑니다. 이제 앞쪽으로 앞쪽으로 가서 40페이지 철학, 신화, 종교 그리고 과학.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우리가 종교와 신화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신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했는데 그런 신화로부터 종교가 직접적으로 생겨났다는 건 분명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철학과 과학이 생겨났던 것도 사태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철학과 신화와 종교와 과학 이렇게 나오는데 이 책을 쓴 로버트 솔로몬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철학과 과학이 그렇게 심하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하게 구별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철학과 과학이 구별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구별돼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아까 말했죠. 신화와 종교가 한 덩어리 있고 종교와 철학과 과학이 그냥 거의 구별 없는 상태라고 지금 머릿속에 상상을 하셔야 돼. 지금은. 그래서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신화는 신인 동영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과 지중해 동쪽의 대부분 다른 문화들은 전형적으로 우주의 기원과 본성을 인간을 닮은 존재들의 행위로 설명하였다. 근데 몇 줄 내려오면요. 설명은 더욱 과학적이고 더욱 자연주의적이며 더욱 물질론적으로 되었다.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이기도 하고 동시에 철학적인 설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철학과 과학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구별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선생님들은 교묘하게 딴 생각을 하시는데 철학과 과학이 아직은 딱 부러지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설명들은 철학적인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과학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단지 이제 신화처럼 제우스가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아. 제우스 대신에 뭐라 그럴까요? 뭐 아페이론, 뭐 무한정장, 뭐 이런 이상한 추상적인 단어들이 나타나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소크라테스 그 이전 철학으로 들어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아주 인간 사유의 아주 거대한 저수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거대한 저수지로부터 물결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신화에서 종교가 나오고 종교에서 철학으로 나오고 이렇게 단계론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신화로부터 다 흘러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타당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물결이 종교고 이 물결이 철학이고 이 물결이 과학이라고 생각한다면 신화로 흘러나온 것이. 근데 각각이 분리되어서 나왔다기보다는 신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철학이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고 거의 비슷하게 과학이 이렇게 분리되어 나왔다고 보는 것이 이렇게 보는 것이 적당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되어 나왔다 해서 고대 시대에는 얘네 둘이 따로 분리되기보다는 그냥 한 덩어리였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선을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쭉 신화로부터 뭔가 흘러나오다 이것이 종교로 가고 이 중간에서 철학 또는 과학 이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초창기의 철학에게는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관념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는 제우스신 뭐 이런 인격적인 존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설명에는 지금도 교회나 성당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철학과에서 아버지 소크라테스 그러진 않아요. 에? 작은아버지 플라톤. 내 작은아버지가 플라톤이 얼마나 좋겠어요. 나 벌써 당대에 석학됐지. 외삼촌 아리스토텔레스 이러진 않아요. 뭐 성모 마리아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종교는 여전히 이때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여전히 인격적인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가리킴을 지칭어들이 있어요. 근데 철학은 요 당시 초창기의 철학에게는 그러니까 적어도 플라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창기의 철학에게는 요 안에는 순수하게 추상적인 말들도 있지만 동시에 인격적인 종교적 관념들도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인 것들도 있고 종교의 흔적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종교로부터 갈라 나왔으니까 기본적인 원천은 신화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온 종교와 철학 또는 과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를테면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우주에 관해서 우주에 관한 것을 논의하고 있는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대화편이 있어요. 티마이오스.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대화편이 있는데 이 대화편에 보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플라톤은 뭐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고 진정한 원인이 아닌 것을 방황하는 원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우연적인 원인. 그러니까 진정한 원인과 우연적인 원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진정한 원인과 우연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령 뭐 아프로디테 신이니 뭐 가이아니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죠. 진정한 원인, 우연적 원인. 그죠? 근데 이 우주를 창조한 데미우르구스라고 우주를 만든 자라고 하는 데미우르구스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그러면 아직도 플라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주를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섞여 있다 얘기죠.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 플라톤 아직도 종교적이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전히 종교적인 흔적이 있지만 추상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강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 제가 재미있는 강요원의 옆구리가 간지러운 철학 이야기를 제가 썼어요. 가령 옆구리가 간지러운 철학 이야기 다 읽고 나면 옆구리 살 2kg 빼드립니다. 안 빠질 시 환불 뭐 이런 게 이제 환불 쿠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썼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만약에 우주를 창조한 그 데미우르구스가 어쩌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빼도 좋으니 안 읽겠다. 사람 빼도 좋으니 안 읽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플라톤 당시에는 아직 그 흔적을 버리지 못했다 이거죠. 몇 가지 개념들을 보면 데미우르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념해 둬야 되는데 특히나 철학이 종교로부터 그 물려받은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종교로부터 물려받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가 신, 궁극적인 우주의 창조자라고 하는 신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혼, 운명, 그 다음에 저스티스, 정의 있죠. 정의, 정의로운 인생, 정의로운 사회, 정의, 그 다음에 자연의 질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도 원래는 신화에 나온 얘기잖아요. 카오스가 분리된 것.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철학에서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종교로 신화에 기원한 종교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네요. 근데 그것들을 인격적인 것이었다면 철학에서는 그것을 추상적인 관념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종교에게서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학생 이게 무슨 글자야? 하자. 이거 모르면 잘린다. 환불이야. 몰라. 무슨 글자야? 경. 무슨 경자? 공경할? 그쵸? 공손하게 받든다 그래서 공경할 경자요. 이 공경할 경자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애가 좀 왜 공경심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참 무슨 뭐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공경심이 없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공경심이 없는 아이는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없죠. 네? 버릇이 없다. 동업 한번 가지 마시고 공경심이 없는 다리를 떤다든가 껌을 씹는다든가 쓸데없이 감자를 먹인다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공경심이 없다. 항상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요 동업 한번 가지 마세요. 말 하나만 합니다. 버릇없는 아이는요? 공경심이 없죠. 계속 이러고 왔다 갔다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근데 지금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기 윤리 선생님 계시면 알겠지만은 율곡이이나 폐기이항 이런 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경. 이 경이라는 단어는 이 공경할 경자 밑에다 말 맞자를 붙이면 무슨 글자예요? 이걸 알면 내가 이승희 학생. 아, 죽으면. 놀랄 경자죠, 놀랄 경자. 놀랄 경자에서 이게 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놀랄 경자에서 말이 초원으로 풀 뜯어가가지고 공경할 경자가 됐어요. 근데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놀랄 경자고 공경할 경자 안 씁니다. 놀랄 경자부터 쓰여요. 놀랄 경자를 이 싸가지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저 글자를 왼쪽에 있는 걸 써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감각적인 단어잖아요. 무엇에 놀랬겠어요? 어? 말이 놀란 게 아니라 지금 놀랬어. 갑자기 어떤 내가 어떤 이 사태에 대해서 어? 거울을 보고 놀랬어. 내가 이렇게 잘생겼다니 이럴 수도 있고 지금 그지? 이승기 갑자기 놀랬잖아. 오씨.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 무엇에 놀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을까? 자연, 그죠? 천둥 소리, 번개 소리, 그죠? 자연에게 놀라는 거 이게 자연에게 자연, 그러니까 천고 하늘의 북, 하늘의 북은 하늘의 천고 상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의 북은 항상 울린다. 그러니까 자연이 버벅 천둥을 친다. 자연의 질서에 놀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개념이죠. 그죠? 성서에도 이게 구약 성서 모세가 시나이 만들면서 하나님 콕콕콕 모세 그러니까 아니 놀랬어요. 야외 하나님 놀랬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의 소신이지. 이런 게 있잖아요. 벌써 거기에서는 구약 성서만 해도 하느님이 막 그러니까 불이 팍 타고 막 그러잖아요. 아뜨거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러다가 저 동닭구이 되겠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성서에 가면은 신약성서에서 사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말했으니까 하느님의 아들인데 하느님이 계속 증거를 안 보여주는 거라. 어? 제자들이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 맞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주세요. 그래. 이 자식들이 믿어.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죠? 이게 뭐냐면 놀라는 거라. 이게 놀라기 이게 벌써 자연적인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고대적인 종교적인 흔적이에요. 여기서 이게 빠져나가면서 말이 이제 초원으로 가고 사람이 이제 말을 버렸어. 말을 타고 가다가 놀랬는데 더 이상 나 자연스럽게 놀라서 살 수 없어. 그래서 말을 딱 버리고 이제 인간 세계로 들어와서 내면의 심성 구조를 가리키는 추상적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딱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한정자 한이 없는 그러니까 아페이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로 나중에 이제 아나키메네스나 아나키메네스를 할 때 나오는데 그렇게 무한정자거든요. 이 무한정자 그러면 한 없는 이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혼돈이겠죠. 카오스였겠죠. 그렇죠. 한이 없어. 막 이런 것들 일태면. 그래서 이게 바로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종교는 철학에게 철학 또는 과학에게 뭔가를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령 우리가 그분이 온 사람들을 우리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신들린 상태 이걸 말할 때 영어로 열광적인 이게 무슨 단어? 이승희 학생 얘기해봐. 스펠링 어떻게 돼? 크레이지? 정말 나를 크레이지 시킬 거야? 어? 크레이지 니들걸? 응? 크레이지 띵스 위콜 러브?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크레이지한 띵? 크레이지 같은 애. 아 정말 도대체 어떻게 김태희하고 수준이 비슷해버려. 인수지에즘 열광이란 말이죠. 인수지에즘 그죠? ENTHUSIASM. 아씨, 이 스펠링을 처음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말해본 건 처음입니다. 근데 인수지에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그리스어 인토지아스모스라는 데서 나왔는데 인토지라는 말은 뭐냐면 들어가다. EN 토우 그러면 이거 신이에요. 신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신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원래는 무당들이 막 신들려갖고 작두 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인토지아스모스예요. 히랍에서도 히랍에 디오니소스 신 있죠. 바코스 신을 기리는 바코스 축제 있잖아요. 막 술 먹고 난리 죽이는 거 있어. 포도주 먹고 막 응? 완전히 막 동네 술집 다 작살내는 그런 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고대 그리스 비극이 바코스 디오니소스 축제 때 벌어졌어요. 그럼 이런 걸 뭐냐 다 인토우지 아스모스의 상태로 들어가요. 신들린 상태로 들어가요. 근데 요게 신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또는 신이 내려와 해서 내 안에 날 신을 모신 상태, 그리고 그분이 온 상태 있잖아요. 요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신 안으로 들어갔으면 완전히 맛이 간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역시 우리는 단순하게 열광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진리를 깨달은 상태라고 하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바꿉니다. 진리를 깨달은 상태라고 하는.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법여루 상태라는 말이 있어요. 법이라는 게 아까 다르마죠? 이 우주 질서. 그것만 알면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아까 그 다르마. 열이 기쁠 열자잖아요. 이 기쁘다는 게 신났네. 이런 기쁜 게 아니라 인토우지 아스모스의 상태예요. 우주의 질서를 딱 알아채서 내 몸에 팍 집어넣으니까 법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이 법이라고, 이게 불교에서는 이걸 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걸 갖다 여자리다가 요 서양식으로 말하면 신자리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기쁜 거예요. 이게 법열, 이게 인토우지 아스모스예요. 그러니까 그 득도의 순간에 이른 그 선승의 스님들은 막 술 잡수잖아 이제 막 거기서 잡수고 특정 종교를 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무해의 경지라고 그러죠. 무해의 경지. 그러니까 거칠 게 없는 이 무해의 경지, 거칠 게 없는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효대사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법여루 경지라고 말할 때 인토우지 아스모스예요 이게. 근데 이게 종교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철학책을 읽어보면 이제 가령 플라톤의 국가 이런 거 보면은 그라우콘하고 소크라테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소크라테스 선생님, 도대체 철학의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된 말이지. 우리는 대낮처럼 환한 어떤 그런 곳으로 탁탁 올라서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탁탁 올라서게 된다. 이게 뭐냐? 인토우지아스모스가 된다 얘기죠. 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진리를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공자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도를 들으실 때까지. 저녁에 죽여드려야지.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제자야. 빨리 돌아가셔야 돼. 이 공자님 그동안 모신 재산이 좀 있을 거예요. 컨설팅 피해를 좀 받아서.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은 뭐냐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말은 뭐냐면 그게 굉장히 약간의 그 딱 하고 올라채는 그런 장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철학자인지 도사님인지 알 수 없는 말도 있단 말이죠. 이런 단어들이 결국 철학이 종교로부터 뭔가를 배워왔다는 것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근데 그것이 종교는 무작위로 비나이다 이게 아니라 철학은 이제 원인을 찾아가는 진지한 탐구를 통해서 바로 그 법의 순간 또는 질서의 순간으로 가려는 노력이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45페이지 보세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철학, 신화에서 철학으로의 이행은, 여기서 신화라는 말은 신화에서라는 말, 여기 신화라는 말 종교라는 말로 조금 바꿔도 되겠습니다. 철학으로의 이행은 논리적 도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산문적인 언어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인도 철학의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철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문적인 언어로의 전환. 그러면 추론하고 따져 묻는, 그렇죠? 종교에서는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려는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런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47페이지로 오면은 과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철학,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한 방에 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태 이런 걸 인정하지 않죠. 과학은 그런 것이 이제 과학과 철학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제 철학과 종교 여우와 신화 이런 경계선에 모호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 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르페우스 교가 있어요. 어디 그리스에 오르페우스 교.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그냥 거론을 해두자면요. 오르페우스 교가 중요한데 일단 오르페우스 교는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명한 피타고라스 아시죠? 피타고라스 학파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콩을 안 먹었다고 그래요. 자식들 콩밥을 안 먹으려고 했나.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이 사람들이 안 먹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오르페우스 교에서는 다른 그 거대 사회에서의 전통과는 달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 있죠. 인간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혼이 독특한 나름대로 독자적인 어떤 그런 실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불멸의 존재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육체는 썩어도. 이거 놀라운 생각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피타고라스로 이어지고 아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 있죠. 너의 영혼을 돌봐라. 그러니까 플라톤이 한 말인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플라톤이 쓴 대화편에 나왔기 때문에. 즉 플라톤에게 끼친 피타고라스의 영향이라는 것이 여기서 발견돼. 혼, 오르페우스교. 혼의 불멸성. 이 중요합니다. 혼의 불멸성, 영혼의 불멸성. 영혼의 불멸성. 그리고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로 요 오르페우스 교에서 그것이 피타고라스 학파로 이렇게 되면은 이 영혼이 불멸할 뿐만 아니라 윤회를 한다. 빙빙 돈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깨끗해지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완전히 깨끗해지고 정화가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게 정화수 할 정화조 있죠. 정화조 할 때 그 정화. 정화가 되면 그 말인데 정화라는 말을 히라보로 쓰면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 이게 원래 혼의 정화를 혼을 맑게 한다. 아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너의 영혼을 돌봐라. 그 얘기했잖아요. 그 카타르시스라 그 얘기. 완전히 정화가 되면 윤회에서 자유로워져요. 근데 완전히 정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숭구리당당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알아야 돼요. 우주의 질서를 알면 그러니까 아까 그 인도 철학에서 나온 것처럼 법을 알아야 되는 거라. 법을. 우주의 질서, 코스모스를 알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불멸해. 영혼이 불멸한데 영혼이 근데 더러운 상태로도 불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더러운 상태가 아니라 깨끗하게 정화가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 진짜로 이제 불멸해. 깔끔하게 불멸한 거예요. 근데 정화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우주의 질서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내 영혼이 딱 내가 죽으면 영혼이 이제 어디 가겠죠?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가면 거기 가면 딱 시험 있는 거야. 우주 질서 수능 시험 있는 거라 이제. 우주 질서 테스트가 있는 거야. 우주 질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주 질서를 안다는 게 뭐예요? 우주 질서를 안다. 우주 질서를 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요것이 깔끔한 영혼 부분의 핵심 기제잖아요. 안다. 우주 질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 대학생. 응? 뭘 해야 되겠어? 두 글자야. 우주 질서를 알려면 뭘 해야 되겠어? 뭘 하면 우주 질서를 알 수 있겠어? 공부. 공부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가 됐어요? 우주 질서를 공부할 것. 공부. 공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피타고라스 학파는 뭘 공부해야 되냐? 수학을 공부하면 돼요. 수학을. 왜? 수학은 우주의 질서는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면 우주 질서를 알 수 있어요. 구체적인 커리큘럼까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가만히 앉아서 돗 닦는 게 아니라 수학 공부를 하면 된다. 수학은 우주의 질서가, 이 코스모스 우주의 질서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그게 수적으로 비율이 잘 하모니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하모니는 수학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면 우주의 질서를 알 수 있고 우주의 질서를 알게 되면 우리 혼이 카타르시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를 알아가지고 우주의 질서를 알면 어떻게 돼? 계속 우주의 질서를 알면 우주의 질서를 닮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코스미오라는 우주의 질서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학파 굉장히 중요해요. 이쯤 오면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것부터 당장 오늘 수학의 정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까지 쭉 나온 거예요. 이제. 술 사야 돼. 어? 피타고라스를 믿어요. 피타고라스의 말을 믿고 수밀의 정성, 공통수학의 정성 날마다 A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막 날마다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는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우주의 질서하고 그렇죠? 이게 대우주잖아요. 얘하고 내가 날마다 해야 되는 삼공노트를 사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 되는 이렇게 쫙 나왔잖아. 이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나오잖아요. 이 속세 날 에브리데이부터 우주까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피타고라스 학파가 그리스에서 거의 최초로 규모 있는 체계 이런 걸 체계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 이게 아니라 영혼 불멸이야. 날마다 닦아봐. 머리를 나무 까면 될 수도 있을 거야. 빡빡 깎고 까면 저도할지도 몰라. 뭐 머리 길다고 어렵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게끔 규모 있게 착착착착착 쌓아 올라서 저 대우주, 소우주의 밑바닥부터 저 대우주까지 얘기를 딱 한 시스템이에요. 이런 걸 철학이라고 해요. 이제 철학적 체계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피타고라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철학이 종교로부터 물려받은 흔적도 자세히 아주 그대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것을 얼마나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렸는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피타고라스고 바로 피타고라스의 사례로부터 우리는 그리스 철학이 가지고 있는 체계적인 추론 방식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회는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는 없죠. 각각의 영혼, 개인의 영혼 얘기하죠. 사회에 대한 얘기까지 하려면 이제 플라톤까지 가야 되죠. 국가. 여기까지만 와도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플라톤 철학 이전에 나타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종교하고 신화하고 이런 관련성을 볼 때 피타고라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앞에 오르페우스 교도 영혼 불멸을 얘기하지만 오르페우스 교라고 그러잖아. 근데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라. 오르페우스 교는 띵띵띵띵 나는 이게 오르페우스가 이게 B 파트잖아요. 띵띵띵띵 들으면 이게 영혼 불멸을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수학의 공통 수학의 정석을 공부하시오. 이게 나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철학과 종교가 어느 지점에서 붙어 있고 어느 지점에서 서로 갈라지는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 성서에 나타나는 창조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최초의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62페이지 거길 들어갑니다. 이제 본래의 3주차 강의 커리큘럼에 따른 거기 들어갑니다. 오늘 피타고라스에 대한 얘기 종교와 철학의 접점 이 부분 있잖아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두세요. 이게 왜냐하면 현대 철학을 공부할 때는 종교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하면 헛소리꾼이 돼요. 근데 철학은 본래 그 지점까지 이야기하는 학문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30주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초월적 세계에 대한 접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게 목표가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개념은 그거예요. 명료하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뭐 논술에 도움이 되고 전혀 아니에요. 철학은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현상뿐만 아니라 저 초월적 세계 우주의 근원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개념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개념이 입각해서 철학사를 강의하는 거니까 뭐 다 듣고 나서 됐네 이놈아 하고 하실지언정 어쨌든 이번 30주 강의는 그 철학 개념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철학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지금 피타고라스 얘기를 제가 오늘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피타고라스 얘기를 하려고 종교에서부터 얘기를 계속 꺼내온 거거든요. 유념해서 들어두세요. 복습을 하시고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